본 방송은 높은격 아마추어 방송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과 주관이 섞여 있고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노래는 저작권 문제로 틀어드릴 수 없게 되었으며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지만 착실하게 녹음하러 온 안녕하니 너의 음악 아 7화 더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엄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명구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신곡 소개가 찾아왔어요. 네, 좀 하나하나 좀 뜯어보기 전에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훑고 지나갈게요. AOA의 굴럭 미니 앨범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시카의 위드러브 미니 앨범. 그리고 몬스타엑스의 더클랩 미니 앨범, MC 그리의 19 싱글, 엠버의 온마이온 싱글, 그리고 슈퍼키드의 션 싱글, 다나의 울려퍼져라, 이건 SM 스테이션의 싱글이고요. 그리고 빈지노의 라이프 인 칼라 싱글입니다. 네, 이 정도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고요. 뭐좀 세부적인 거 같이 다른 이야기 안한 것도 해서 같이 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처음에 OUI라는 락 밴드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 미니 앨범 Our UI라는 미니 앨범인데 네. 되게 상쾌한 팝 느낌이 나는 락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것 같고 네. 이분들은 클라우드 펀딩으로 만든 앨범이래요, 이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안에 들어 수록곡들이 개타령, 권태기, 권태기. 미소년, 꿈, 꿈에서 만나요. 이렇게 네 곡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앨범은 다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추천해드릴 만한 앨범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AOA의 굿럭. 사실 이거는 좀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뭐 조금 기대를 했어요, 이번에는. 좀몇주 됐는데, 일본에서 싱글이 나와서, 일본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랑 피처링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랬는데 그곡 자체가 퀄리티가 괜찮아서, 이거는 누가 만들었지? 일본에서 만들었나? 해서 뭐 작사, 작곡 뭐 이런 것도 확인했는데, 그건 다 한국 분들이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 앨범 좀 기대도 되지 않을까 했지만, 기대가 무너졌네요. 저도 특별히 정말 좋다라는 곡은 사실 못 찾았고, 그 중에 그냥 크레이지 보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OA 이미지랑 가장 맞는 곡이 아닌가. 이번 굴럭이 좀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가? 근데 저는 트와이스를 보고, 네. 일단은 무대를 좀 많이 보고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뀌어서 역시. 아예 이제. 역시. 그래서 좀더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싶고 일단 크레이지 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쨌든 저희 모토는 네. 수록곡도 네, 소개를 수록곡도 같이. 해드리자라는 네.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이지 보이를 여기서는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이건 저 개인적으로 또 추천해드리는 앨범인데 네. 우물안 개구리의 사는 게 제일이라는 미니 앨범이에요. 흔하지 않은 3인조 혼성 밴드인데 아, 혼성이에요? 네, 쇼걸, 라떼, 양, 봉봉 이렇게 셋이서 하는 밴드인데 시원하게 듣기 좋은 미니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네. 다음에 요즘 되게 많이 인기 있었던 게또 오해영 OST 아, 맞아요. 그 서현진하고 유승우가 부른 사랑이 네. 뭔데가 엄청 네. 차트에서도 순위 상위권에 있고 네. 그런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는데, 그런가? 저는 차트에서 높였길래, 왜지? 하는데, 그냥 무난한 발라드인 것 같고 무난한 이게 드라마가 잘 드라마를 안 봐서 그런 건지, 네, 제가. 저희가 드라마를 아예 안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제시카 같은 경우는 이따가 간단하게 리뷰를 그 정도 감상평? 뭐그 네. 정도 좀 해드릴 것 같고 좀 특이했던 앨범이 하나 나왔어요. 오, 있네요. 뭔가요? 싱글 싱글 네. 라 이슬라 보니 이슬라 보니따 하고 문정희 그 배우 문정희 씨가 연애해봄이라는 싱글을 냈는데 라틴 음악이에요. 딱 뭔가 이름에서도 라틴 느낌 딱 나요. 뭐한 번쯤은 이런 곡도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느낌 네. 으로 딱 듣고 말긴 했는데 이번 주 나온 것 중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나왔던 앨범 중에 그 김꽃의 5월의 꽃이라는 그 미니 앨범이 있어요. 요거는 네이버 뮤지션 리그에서 나왔던 앨범이고요. 저는 들어봤는데 이쪽 포크 장르 좋아하시면은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곡 다. 또 계속 보면 네. 비상 9. 9는 숫자 9입니다. 숫자군요. 우리 흔히 말하는 어쿠스틱 밴드, 밴드라고 하면 안 되구나. 어쿠스틱 아, 가수들. 가수들이에요. 그런 어쿠스틱 네. 기타를 가지고, 뭐, 피아노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네.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았는데, 그 네.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 걸 사실 듣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분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추천해 주신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몬스타엑스. 더 클랜 파트 원 로스트. 뭐 이거는 또할 말이 있겠죠, 당연히. 뭐 저는 뭐 전곡을 들어보긴 했는데요. 다른 수록곡들은 그렇게 꽂히는 건 없었고, 그 1번 트랙에서 X걸이라는 제목이고, 거기서 이제 마마무의 휘인양이 또 피처링을 해서 챙겨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타 외에는 뭐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시아준수의 성공개 한곡 있고, 딴따라 OST가 정은지가 부른 것도 있고, 조빈의 황금률. 사실 뭐 이거는 딱 들어도 조빈의 노래 네, 같은. 조빈의 노래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8비트 게임이 나오는 그런 인상적인 게 네. 있어서 되게 독특하게 잘 들었고, 오만석 램즈의 김광석 20주기 김광석을 기억하다 볼륨 2, 요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번 주는 정말 큰 가수들도 나오고 작은 가수분들도 아직 많이 안 알려진 분들도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잘 알려진 분들의 앨범이 생각보다 좋지 좋지는 않다. 않아. 예. 네. 많이 좋지 않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희 쪽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밴드들이나 그룹들이 많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런 네. 쪽 분들이 더 오기 더 좋은 느낌이 많아요. 네, 지금까지 신곡 살펴보았는데요. AOA, OUI 등이 나왔었던 5월 셋째 주 신곡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 준비해본 저희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시카의 미니 앨범 With Love J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더 해보려고 해요. 우선 장르는 뭐 발라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팝이라고 써져 있는 데도 있고, 저는 네. 팝에 좀 가까운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저도 팝이나 네. 발라드나 어쨌든 간에 그냥 대중음악, 팝은 대중음악이라고 네. 보는데, 그러니까요. 그 여기서 말하는 팝은 저는 네. 좀 미국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더 강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 전체가 특별하게 좀 귀에 와닿던 거는 드럼 비트 소리가 아,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기가 진짜 좋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시원한 느낌? 참, 이 시기적절하게는 잘 나온 앨범이 아닌가라고는 싶어요. 그냥 간단하게 평해 주시면. 저는 아무래도 이게 또 티파니랑 자꾸 비교가 안 할래 안할 수가 조금 없었는데, 저는 뭐 전체적으로 티파니 앨범보다는 좀잘 들었던 것 같아요. 타이틀곡이라든지 뭐 수록곡 측면에서도 저는 조금 더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티파니 것보다는. 그러면 하나씩 보죠, 그러면. 1번 트랙에 플라이라는 네. 곡인데, 타이틀곡인데, 저는 이거는 뭐 경쾌하고 시원한 멜로디로 이루어진 곡이 아닌가? 그냥 이 정도 저는. 저는 뭐 가사 뭐 이런 것도 되게 좀 약간 중요시 하는데, 가사를 보면 뭔가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것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2번 트랙의 빅 미니 월드라는 곡인데, 이거는 딱 생각나는 게, 사실 이거를 듣고 제 귀에서 계속 비트 때문에 아, 정말요? 이 앨범 전체 들을 때, 얘그 드럼 소리, 비트 소리 되게 잘 넣어놨다라는 느낌을 듣게 한 곡이에요. 그랬군요. 뭐할말 없는 거예요? 네. 아, 저는 그렇게 막 감명 깊게 듣질 않아갖고, 빅미니 월드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다음인 3번 트랙을 더 강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3번 트랙이 좀더 보컬이 좀 두드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3번 트랙 같은 경우, 네. Falling Crazy in Love 같은 경우에는 네. 제시카가 작사했고, 주요 멜로디 라인이 피아노인데, 저는 늘 느끼는, 워낙 이런 피아노 반주의 기반곡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네. 그냥 늘 듣던 곡이구나 이런 느낌이 강해서 저는. 그리고 이제 4번 트랙의 Love Me The Same 이라는 곡은 어떻게? 좀 평범한 발라드곡 이렇게 들어서 꽂히진 않았던 걸로 저도. 이곡 같은 경우에는 네. 제시카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요. 저도 그냥 발라드처럼 들었는데, 6개 트랙 중에 이 곡이 제일 좋았어요. 저랑은 약간 다르군요. 그런데 계속해서 5번의 골든 스카이, 네. 팬들을 위해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제시카 자작곡이고, 이것도. 자작곡이 되게 많네요. 예, 그리고 피아노 기반의 발라드예요. 피아노 기반의 팝 발라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곡 같은 경우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었는데, 아마 팬들이 네, 들었으면 팬들 기분 좀 괜찮지 않았을까. 사실 뭉클해지는 느낌? 가수가 팬한테 노래를 선물을 해줬다라는 거, 네. 그런 큰 의미를 두고 보면 참 좋은 곡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6번 트랙은 본인한테 좀 특별한 곡이죠. Dear Diary. 6번 트랙만 국내 프로듀서랑 같이 작업을 했다고 해요. 6번 같은 건쫙 처음에 듣자마자 저는 생각한 게, 이런 노래 진짜 많이 나왔는데, 이런 느낌 노래. 아, 그래요? 그래서 딱 그래서, 아, 뭔가 이미. 근데 네. 그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닌데, 이게 아,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구나. 그냥 익숙한. 그런 느낌. 네, 지금까지 저희가 좀 짧게나마 감상평이라고 해서 한번 저희도 들어보겠습니다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마곡 추천 시간입니다. 이번 회는 내가 이성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그래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애의 단계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중에서 일단 썸탈때 해야 될 거. 저는 아이콘의 취향 저격. 이 정도면 썸때 간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무난한 곡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했던 곡인데,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라는 곡인데, 의외로 높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다 네. 제가 부를 수 있는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부를 수 있는 곡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곡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리메이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명곡이란 건 이미 인증이 돼 있는 어우, 상태고, 명곡이죠, 진짜. 정말 추천하는 거는 기타나 피아노를 갖고 반주를 하면서, 왜냐면 사운드가 MR이라든지 노래방 사운드는 약간 올드하거든요. 남자분들이 부르기엔. 그렇죠. 네, 아 이게 좀 오래된 곡이다 보니까 맞아요. 이곡 자체 오래됐죠. 이거 좀 특별하게 추천을 해드리지. 내가 만약에 기타를 할수 있다. 기타가 제일 네. 편할 거예요. 피아노는 준비하기 좀 그러니까. 교회 응? 오빠 스타일로 기타 치면서. 기타를 할수 있다 그러면 그냥 퉁퉁 치는 거 말고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해서 그렇죠. 딱 멋있게 해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게 썸 타는 단계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네. 노래고. 그럼 뭔가 딱 날씨 좋은 날 돗자리 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덥네요. 그 다음에 한곡더 하면은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브레이크에서 처음 싱글로 나왔다가 또 달달함이 인정을 받았는지 다른 여성이랑 듀엣한 것도 있고 그런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이들 아는 곡을 또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하이킥에서 아마 윤시윤이 불러서 화제가 됐었던 곡인데,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어려운 곡 아닌가요? 이 정도는 성시경 네. 노래에서 정말 엄청 어렵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정말 더 어려운 곡은 아, 뭐 그래요? 갑자기 빠져서 그렇지만, 네. 그런 거 참아나, 넌 감동이었어 같은 게 오우. 진짜 어려운 곡이고, 오우. 아니면 너의 모든 순간 같은 거? 그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이런 곡들이 내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곡이기 때문에 잘 부르냐 그렇군요. 못 부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군요. 내가 소화를 어느 정도 해서 그냥 그 앞에 그 사람한테 진심이 전해졌다면 네. 그건 말야말로 최고의 곡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유명한 내게 오는 길. 저도 유명한 거한곡 해보자면 전람회의 치중진담. 치중진담인데 그냥 진담이죠. 뭐 이게 더뭐 설명이 없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곡이라 뭐 굳이 뭐더큰 설명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번에 또 하나 계속 이어서 하면, 제가 원래 인터넷 방송을 좀 특정한 분 거를 봐요. 그 분의 애국가라고 하는 게 나온 곡인데, 애국가요? 예, 네, 그 분의 애국가. 애창곡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애국가예요. 애국가예요? 애국가. 이 노래만 나오면은 네. 그 분이 방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홍대광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곡인데, 가사도, 네. 너랑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아, 가사라서, 추천해드리는 곡. 달달한 예, 네, 거네요.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약간 고전을 한개더 이야기해드리면, 약간 연상에 어필할 수 있는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이것도 워낙 유명해서. 이 곡이 나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되게 근데 노래방 가면 많이들 불러달라고는 해요. 누님분들이랑 아, 놀러 그래요? 가면. 예. 네. 아, 누님들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같은 가수네요. 이승기의. 아, 근데 사실 이거는 추천을 해드릴까 고민하다가 해드리는 건데, 연애시대라는 곡인데, 이게 왜 고민이 많이 되냐면, 네. 중간에 한효주 씨가 나레이션을 해서, 아, 이걸 어떻게 나레이션하고 이거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노래를 할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1절, 한효주 씨 나레이션 나오기 전까지만 딱 끊어서 불러도 될 수도 있고, 일절용이에요? 아니면 나레이션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냥 불러도 쭉, 좋고. 근데 사실 가사가 너무 이뻐서 내가 막 다가가고 싶은데 못 네. 다가가는 이런 그런 막 남자의 마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풋풋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추천을 해드리는 곡.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포맨의 신용재 솔로 앨범에 있었던 너야라는 곡. 이 노래 가사는 딱한 단어로 답정너예요, 답정너. 모래도 너예요. 저는 이 노래를 안 들어봐가지고, 네. 아, 이 노래 괜찮아요. 부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다시 곡이 좀 다시 연식이 되는 곡, 아주 아주 오래된 곡은 아니지만, 투샤이의 그녀 웃었다라는 곡인데, 사실 친구들이랑 여자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유흥을 하다 보면 노래방을 가게 되고, 그때 얘내 여자니까 건들지 마라라는 그 아, 경고에 의거, 그런 스타일의 그런 식의 곡이구나. 곡일 수도 있고. 아, 되게 건방진 곡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분명히 나 얘랑 썸 타고 있고, 어쨌든 간에 과 동기든 간에 뭐 어디에서든 모임에서든 간에 분명히 나랑 얘랑 썸을 타고 있어. 저 옆에서 얘도 그 사람도 얘를 좋아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딱들때 그냥 가서 아! 이 노래 해버리면 돼요. 그런 네. 노래. 이거는 그러니까 발라드가 아니라 아까 연애시대도 그렇고 네. 정말 이렇게 진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네. 발라드는 아닌데 두개두곡 아, 다다 신나면서 그런 기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곡들이라서 곡이군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또 선정한 이유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섯 곡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추천한 것들. 저 같은 경우는 아이콘의 취향저격,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전람회의 치중진담, 그리고 연상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어렵지만 좋은 곡인 신용재의 너야. 이렇게 있었네요. 저는 내게 오는 길, 성시경이 내게 오는 길,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승기의 연애시대, 투샤이의 그녀 웃었다. 이렇게 다섯 곡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주테마 추천곡, 내가 이성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화가 여기까지 해서 끝이 났네요. 아, 오늘 정말 더운데 녹음 같이 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안녕하니 너의 음악 좋아요 눌러주시고 거기에 댓글로 의견이나 뭐 추천곡, 그리고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다면 그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쪽에서 적극 반영해서 다음 녹음에 아이템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해 엄관식 신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후! 안녕, 어우, 안녕, 더워. 안녕.